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FM 영화음악은 다 좋은데 너무 성인 취향 프로인 것 같아요. 하루쯤은 우리 어린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음악도 특별히 선물해 주신다면 소원이 없겠네요. 혈기가 너무 왕성해서 끓어오르는 열정을 어느 곳에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신 서울 구로동의 정현실 학생. 그러면요, 오늘 첫 곡은 정현실 학생이 신청하신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모든 분들 함께 들어주십시오. 영화 불의 전차의 메인 타이틀입니다. 영화 불의의 전차의 메인 타이틀,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정현실 학생 친구 효정이와 화춘이의 생일도 아울러 축하드립니다. 잘 들으셨죠? 자, 얼마 전에 죽은 시인의 사회를 잘 봤습니다. 저에게도 키팅 선생님과 같은 그런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수학 공식이나 영어 단어만을 쫓는 우리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존경받는 선생님보다는 사랑받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분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 사랑받기를 원했던 학생들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고자 했던 참교육,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분의 자리, 교단으로 돌아가서 제 후배들에게 야 임마, 도대체 사랑이 뭐고 하는 난데없는 질문을 던지실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임종원 선생님께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대구 달서구 송현일동의 김진희 학생의 편지인데요. 선생님께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 어떨까요? 대구 동구 괴전 2동의 안윤영 양이 친구 수민 씨를 위해서 신청하신 곡인데요. 영화 The Way We Were 중에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불렀던 노래, 바로 The Way We Were. 오늘은 레이 칸입싱어스의 노래로 듣고요. 이어서 You Light of My Life, 인천 남구 하익동의 이상현 씨, 그리고 하이텔의 정태민 씨, 대구 남구 대명 11동의 이주은 씨가 친구 화수 호연이와 듣고 싶다고 하신 곡, 이 두 곡 연달아 레이 칸입싱어스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빛나고 있다. 더 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 작품집 봤어요? 소설 좋아하는 내가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빼놓겠어? 대상 작품인 최수철의 얼음의 도가니인 젊음, 꿈, 방황을 그린 명작이죠? 이야, 벌써 읽었네. 저도 명작 읽는 고상한 여자라고요.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 작품집.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재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플립행어. 영화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보다 더 큰 감동으로 기억될 영화음악. 클립행어. 영화와 영화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홀리그램이 전합니다. 홀리그램. 가슴을 돋보이게 하고 싶을 땐 쉐이퍼 브라를 하세요. 비너스 쉐이퍼 브라를 하세요. 받쳐준 가슴을 가운데 숨어있는 메모리 와이어가 한 번 더 살짝 올려주거든요. 비너스 쉐이퍼 브라. 사랑의 비너스. 시작부터 뭔가 다르다. 미스테리 아일랜드. 전화 게임의 한계를 극복한 실감 대결. 미스테리 아일랜드. 4차원의 이동기. 밤하늘 찾아 나선 고리와 나디아의 숨막히는 모험. 미스테리 아일랜드. 700-8788. 게임의 고수들만 초대합니다. 세계를 침묵시키는 범죄의 공포. 미스테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사냥 냄비. 와 멋지다. 옛날 생각나는데. 파, 마늘, 달걀에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큰 냄비에 알큰하게 끓여먹던 그 맛. 와 수프가 3개씩이나 푸짐하다. 사면 큰 냄비. 역시 냄비는 커야 맛있어요. 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의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여자의 남정. 어떤 바람으로 너의 엉킨 머릿결 흩날릴까. 장편소설 여자의 남정. 멀어지는 뒷모습에 입술 깨물다 둘러본 세상이 너무 막막해. 김한길의 소설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자기 음악 좋아하지? 랩? 발라드? 아니면 최신 유행음악? 700-8883.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음악 들을까? 700-8883. 우리 이별의 음악은 듣지 말고 사랑의 음악이나 그리움의 음악만 듣자. 700-8883. 심심할 때 음악 퀴즈 어때? 700-9993.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왜 울지? 넌 그것도 모르니? 700-9950. 왜 그래? 아기는 뱃속에서 듣던 엄마의 심장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우는 거야. 너 어떻게 알았어? 700-9950. 바로 퀴즈, 바로 만족. 700-9950? 그래, 전화 퀴즈야. 한번 해봐. 예뻐지고 싶으면 700-6888. FM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들려드리는 시간인데요. 하이틀의 정현철 씨가 배우들의 대사가 나오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 CD로 사는 거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뭐 필름을 구하기도 하고 시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들려달라고 하는 영화가요, 만약에 저희 MBC 안에 없다면 들려드릴 수가 없는데요. 바로 천장지구가 그 대표적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하이틀에서 이상혁 씨, 차승원 씨, 정선교 씨, 이강일 씨, 노현우 씨, 민철호 씨, 전주현 씨, 최진수 씨, 박지훈 씨, 손정우 씨, 이유경 씨.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천장지구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들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MBC에 이것이 아직 없거든요. 저희가 구하는 대로 들려드리고요. 대신 오늘은 하이텔의 권도영 씨가 신청하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 사랑의 행로를 보면요. 잭 베이커, 잭 브리지스가 그 멤버에서 빠진 수지 다이아몬드, 미셸 파이퍼를 잊지 못해서 그녀를 찾아가는 맨 마지막 장면 있죠. 그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You look good. You look like shit. No, I mean it. You look good. I mean it too. You look like shit. So how's the cat food business? Terrific. I'm doing vegetables now. Kind. Carrots, peas, none of the important ones. You know, the other night. I was out of line. No, I was out of line. Well. It was kind of rough on Egghead. I mean, it's the hell out of me, but I kind of miss him. Well, he grows on you after a while. So did you find another girl? I didn't look. Be late. Peas, peas, try our peas. Our peas are a delicacy. Strangers in the night to that. Funny world, huh? Well, bye, Baker. Hey. Am I gonna see you again? What do you think? Yeah. I think I am gonna see you again. Intuition. 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잭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수지는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가죠. 영화 사랑행로의 맨 마지막 장면, 그리고 미셸 파이퍼가 직접 부른 My Funny Valentine. 권기영 씨, 그리고 대구의 서영무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죠? 서울 동대문구 전농 3동의 강주영 씨, 대구 북구 산격 3동의 박현숙 씨의 엽서 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예일여고 2학년 9반 담임 선생님이신 이일환 선생님과 반 아이들 모두와 듣겠다고 서울 은평구 응암1동에서 김윤진 학생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 들려드릴 것은 영화 디어 헌터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하이텔의 김준혁 씨 듣고 계시죠? 아휴, 상희 누나가 이제서야 나오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마이크 로버트 드니로가 월남에서 돌아와서 린다 메리 스트립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 두 편 다 남자가 여자를 찾아가는 장면이네요. 오늘 생일을 맞추신 이혜웅 씨 축하드립니다. 옛 친구 희정이와 듣고 싶다고 하신 단국대 1학년의 한성일 씨, 또 친구 준수 지환이 얘기를 해주신 황교현 씨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디어 헌터의 그 장면입니다. 영화 디어 헌터 중에서 마이클과 린다가 만나는 장면, 그때 흐르던 카바티나 들으셨습니다. 자, 매주 이 시간에 나오셔서 영화의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시는 분 계시죠?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오늘 근사하게 소개해드렸으니까 오늘 무슨 멋있는 말씀 해주실 건가요? 아, 아마 그 2%에서 거의 몇 달째 가이드 시네마라는 잡지가 뽑은 80년대 영화 200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시간에 열렬한 애청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저 자료를 뒤지다가 그 가이드 시네마와 함께 프랑스의 양대 영화 잡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잡지의 이름이 바로 그 뽀지티프라는 잡지입니다. 네. 가이드 시네마와 뽀지티프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는 것이 필요할 터인데요. 가이드 시네마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그 세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작가주의 정신입니다. 이것은 가이드 시네마를 처음 창간했었던 영화평론가 앙드레 바쟁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네. 바쟁은 영화는 감독이 만드는 것이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화의 감독이고, 그 감독은 시의, 소설의 작가와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까이에는 앞으로 작가 정책을 밀고 나아갈 것이다 해서 라 폴리티크 데 조테르라는 작가주의를 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까이에가 찾아낸 전략은 발견의 전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소위 말하는 저주받은 걸작들을 찾아내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관객들이 보기에는, 또 당대의 영화 평론가들이 보기에는 형편없는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시네마테크 속에서 영화를 이리저리 뒤져보다 보니 그것이 아뿔싸 놓친 걸작은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네마테크의 창립자이자 그것을 오늘날까지 이끌고 왔었던 앙리 랑그로와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기도 할 것이며, 네. 아마도 기억력 좋으신 청취자분들이라면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이 앙리 랑그로와를 소개해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도 까이의 가장 큰 특징일 터인데, 그들은 항상 시대 정신이란 무엇인가를 네.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이에는 끊임없이 변화해왔고 자신들이 서 있는 지역을 이리저리 이동해온 셈이며, 네. 까이의 평론가 자신들은 바로 자신들이 하는 역할이란 영화를 비평하고 평론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계보학, 영화의 지리학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50년대 까이에가 이끌고 왔었던 것은 실존주의 정신이었었고, 60년대 그것은 모더니즘이었었고, 68년 5월에서 75년 중국에서 4인방 숙청이 있었던 네. 그 시절까지 끌고 왔었던 것은 막시즘, 그 중에서도 모택동주의였었습니다. 그리고 75년에서 87년에 이르러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통을 이끌고 왔었고, 그리고 87년 새로운 노선 누벨 이마주 라는 것을 선언하고, 이른바 누벨 이마주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한다면 포지티프는 그 까이에가 다소 심하게 얘기해서 저널리스트 정신이라면 네. 포지티프는 진보적인 아카데미 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포지티프는 아주 줄기차게 영화의 요소가 무엇이며 영화의 요소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인가를 추구해오고 있습니다. 보다 원론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까이에는 끊임없이 만화 영화를 무시해왔지만 네. 포지티프는 끈질기게 만화 영화를 다뤘습니다. 반면 까이에는 비디오 같은 첨단 뉴미디어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포지티프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까이에와 포지티프가 같은 영화를 표지로 다룬다면은 그것은 사건이라고까지 표명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까이에만 정기 구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영화를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포지티프만 정기 구독하는 사람도 포지티프 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봐야 비로소 균형 있는 영화 사고를 할 수 있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인데 물론 1년에 한 번 정도는 겹치기는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겹친 영화는 바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걸작 용서받지 못한 자였군요. 네, 맞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는 까이와 포지티프가 동시에 네. 우리 시대의 가장 훌륭한 영화 중에 한 편이라고 손꼽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포지티프가 영화 그 창간 40주년을 맞이해서 포지티프의 동인들에게 앙케이트를 구해서 영화 사상 거장 11명과 영화 사상 걸작 11편을 뽑았습니다. 아마도 그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국의 영화 잡지 사이트 앤 사운드가 영화 사상 걸작 10편과 영화 사상 가장 위대했었던 감독 10명을 10년 단위로 뽑는 것을 기억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유의하십시오. 사이트 앤 사운드가 뽑는 그 앙케이트 명단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그것은 영미권과 영국의 식민지 경험이 있거나 영어를 쓰고 있거나 영어가 통하는 제3세계에 집중적으로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어권의 즉 앵글로색슨계의 네. 10베스트라고 부를 수 있지 진정한 영화 베스트10이라고 부르긴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선정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것이 지역주의 또는 지역 패권주의 더 나아가서 일종의 사이트 앤 사운드가 정부의 돈을 받아서 만드는 잡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네. 그것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영화진흥공사에서 발행되는 잡지인 것입니다. 사이트 앤 사운드는. 네. 그 반면에 포지티프는 해외에 대한 앙케이트는 전혀 구하지 않고 철저하게 포지티프 동인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선정은 대단히 프랑스 중심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포지티프나 사이트 앤 사운드를 비교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은 객관적인 영화상 베스트10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우선 그 포지티프가 선정한 영화사상 거장 11명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감독들이긴 하지만 다른 리스트에는 들어가 있는데 또 이 리스트에는 빠져있는 이름들을 보실 것입니다. 수많은 영화 평론가들이, 영화 이론가들이, 그리고 수많은 영화 팬들이 영화 시민 또는 바로 이 사람이 시민 영화이다 라고 부른 오손 웰즈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의 규칙을 만들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장 르누아르 감독이 손꼽혀져 있습니다. 테크놀로지의 연금술사 또는 테크놀로지의 철학자, 헐리우드의 유일한 예술가라고 불리우는 스탠리 큐브릭이 들어가 네. 있습니다. 길 이후 걸작들을 연달아 발표한 네오리얼리즘의 거장이자 그 이후 수많은 행보를 거쳐서 최근에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에까지 이른 페데리코 페리니가 있습니다. 네. 이미 파니엔 알렉산더로 은퇴하기는 하였지만 연극과 영화를 가장 행복하게 결혼시켰다는 잉그마르 베르히만이 뽑혀져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자기가 나오는 영화라면 꼭 한 장면씩 등장합니다. 네, 히치콕이 알프레드. 네, 맞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포지티프는 누벨바그 세대 중에서도 까이에파를 거절하고 세느 좌안파라고 알려진 히로시마 내 사랑 지난해 마리앙바드서와 같은 누보 로망의 소설을 끈질기게 영화화시켜서 소설 속의 문체를 영화의 수사학으로 바꿔놓은 알랭 리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 영화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바그너의 전통을 이어받은 프리드리히 비렐름 무르나우가 있습니다. 또 영화의 괴테라고까지 불리우는 막스 오필스 그리고 아시아 영화감독 중에서 유일하게 뽑혀있는 일본 영화감독 미즈구치 겐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를 보면은 끄덕끄덕하다가 불현듯 아니 왜 이 이름들은 빠졌을까라고 생각하는 감독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누벨바그의 천재이자 모더니즘 영화의 기수이자 이 사람 이전에 이 사람 없었고 이 사람 이후에 이 사람 없었다까지 불리우는 장립 고다르가 있습니다. 네. 고다르 영화를 수많은 영화 감독들이 흉내내기는 하지만 참으로 네. 신기한 것은 예. 고다르 스타일은 고다르만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다르 영화의 창작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영화를 처음 찍을 때부터 반칙 영화로 시작을 했었는데 네. 반칙 영화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칙 자체가 컨벤션이 되면 그 다음에 매너리즘이 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진부하게 반복되기 마련인데 고다르는 매번 반칙을 써서 이제 최근에는 영화가 아닌 지점에까지 이른 영화를 찍기에 이릅니다. 어떤 영화지요?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은 편집체계, 카메라 스타일, 또 조명, 배우 연기 방법이 모두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네. 고다르는 거기에 신처럼 아주 갑자기 영화를 생각해낸 것처럼 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엉망진창 속에 세워진 고다르의 질서가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전무후무한 스타일일 것이며 바로 그래서 평론가들은 고다르 이전에 고다르 없었고 고다르 이후에 고다르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현실주의자이자 또한 부르주아 문화에 대한 가장 철저한 비판자이기도 했었던 루이스 분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교회에 끌려가는 것이 그렇게 싫었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싫었던지 26살에 데뷔한 이후 87세에 죽을 때까지 줄기차게 교회를 공격하는 영화만 찍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 아버지는 교회에 책임을 져야 할 판국입니다. 그리고 일본 영화의 천황이라고 불리운 쿠로사와 네. 아키라도 빠져 있습니다. 또 볼셰비키 혁명 시절에 데뷔하여 러시아 10월 혁명을 찬양했었던 진정한 유물론자였었던 전원 포텐킨의 그 천재 세르게이 미카일비치 에이젠슈테인도 네. 빠져 있습니다. 포지티프는 모더니즘의 정신으로 영화를 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다음 리스트가 바로 포지티프가 선정한 영화 11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영화들은 순위는 없는 것입니다. 순위는 없이 영화들을 그냥 쭉 뽑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올라와 있는 영화는 장 르노아르 감독의 게임의 규칙입니다. 네. 이 르노아르라는 이름이라면 연상되는 이름이 있으실 터인데요. 저는 영화를 보기 전에 화가가 먼저 연상이 맞습니다. 됐어요. 그 오기스트 르노아르의 네. 셋째 아들이기도 한데요. 그렇군요. 사실은 그 교과서에 나오는 지명도로만 얘기하자면은 인상주의 회화의 르누아르가 훨씬 유명하겠지만은 프랑스에서는 장 르누아르를 훨씬 윗선 꼽습니다. 네. 그래서 오기스트 르누아르를 소개할 때 흔히 장 르누아르의 아버지였다고 소개합니다. 이 장 르누아르가 직접 제작, 감독, 각본 그리고 조연을 맡은 영화가 바로 게임의 규칙입니다. 처음에는 게임의 규칙은 지구상에서 사라진 영화였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이 영화는 문제 있는 영화로 낙인 찍혀서 BC 정권으로부터 개봉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리고 금지되어 이 필름이 담겨져 있었던 영화 박물관이 그만 폭격을 맞았고 필름이 네. 분실되어 버렸습니다. 네. 그것을 시네마테크의 앙리 랑그로아가 아주 열정적인 노력으로 유럽 전역에 흩어진 게임의 규칙의 프린트를 모아서 1956년에 장 르노아르의 감수하에 원판에 가장 가까운 게임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오늘날 보실 수 있는 게임의 규칙은 원판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판에 가장 가까운 영화이기는 합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것은 하루낮 하루밤에 걸친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부주아들이 어울려 별장에서 낮에는 사냥을 그리고 밤에는 파티를 벌입니다. 이 파티는 그저 그렇게 진행될 것 같았었지만 여기에 생각지 않았던 로맨스가 벌어지고 오해가 오해를 불러오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이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의 파티에 가난한 프로레탈리아들의 노동자들이 사냥꾼이 그리고 음식을 나르는 주방장이 하녀가 하인들이 뒤섞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서로 엇갈리기 마련이고 남자는 여자를 쫓아다니고 여자들은 남자들의 새침대기를 부립니다. 그것을 사회주의자였던 장르노아르는 부르주아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그리고 연극광이었던 장르노아르의 그 거대한 세트 속에 미로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이름지어 영화사상 가장 완벽한 미장센의 영화라고 부릅니다. 네. 영화는 시종일관 롱테이크와 정지된 카메라 속에서 복잡한 미장센을 보여줍니다. 인물과 인물들이 복도와 복도 사이를 오가고 카메라는 그들 사이를 마치 춤추듯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춤추듯이 돌아다니는 그 카메라와 인물들 사이에 이상한 긴장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 긴장 관계를 장 르누아르는 두 계급 사이에 투쟁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얽히고 뒤섞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장 르누아르는 몰리에르의 연극과 보마르쉐의 희곡과 그리고 마르크시스트의 비판적 리얼리즘의 총화를 이루어냅니다. 가장 이 영화의 섬뜩한 장면은 네. 부르주아는 죽고 하인들은 그곳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파티가 끝났음을 알리러 나오는 것은 그 집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었던 주인인 군인입니다. 그리고 게임의 규칙의 발표 2년 후 네.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시작하고 괴벨스는 게임의 규칙을 처분시켜버리라고 했습니다. 마치 예언적인 영화네요. 예언적이고 놀랄만한 통찰력이 네. 있는 것이며 이 영화는 역사 속의 영화이면서 또한 영화가 바로 역사를 지켜볼 수 있는 문화적 유산이라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장 르누아르가 그저 단순히 뛰어난 연출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영화 속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의 역사를 끌어내어 그것을 이야기하는 감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 르누아르의 화면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그의 화면은 양쪽으로 위아래로 열려진 공간입니다. 그것은 흔히 헐리우드 영화 감독들이 한 화면 내에 모든 것을 담아내려 하는 대신 네. 그 이곳 저곳으로 열려짐으로써 이른바 영화에 있어서의 숨통 열어놓기라고 불리우는 영화 연출 방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 그것을 앙드레 바쟁은 이름지어 민주주의적인 데모크라틱한 미장센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게임의 규칙에 이어서 뽑힌 영화는 어떤 영화 베스트10에도 빠지지 않는 오스웰즈의 시민 케인이요. 네, 맞습니다. 조르주사들은 이 영화를 네. 이름지어 시민 케인 이전에 시민 케인 없었고 시민 케인 이후에 시민 케인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또 프랑소아 트리포의 이 문장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 정통종합 영화를 보다가 번역해놓고선 희희낙낙했었던 문장인데요. 네. 시민 케인의 위대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어떤 문구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화 평론가들에 의해서 영화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라고까지 불립니다. 이것은 결코 지나친 평가가 아니며 과장이 아닙니다. 네. 시민 케인은 영화의 역사를 나누는 일종의 경계선 같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시민 케인 이전의 영화들은 초기 영화라고 불리워져야 할 것이며 네. 시민 케인 이후의 영화들은 현대 영화라고 불러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시네마의 경계선을 나누는 지점에 시민 케인은 서 있는 것입니다. 오손일즈는 이 영화 속에서 그 이전에 따로따로 흘러 들어왔었던 두 가지 전통, 그러니까 리얼리즘과 표현주의의 정신을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두 가지 미학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디포커스이고 또 하나는 롱테이크입니다. 네. 디포커스라는 것은 카메라의 장초점 렌즈와 단초점 렌즈를 이용하여 가까운 거리에 있는 클로즈업된 피사체와 롱숏 부분에 있는 피사체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만일 이 스튜디오를 영화로 찍는다면은 정은임 씨의 얼굴과 지금 저 밖에 계신 홍동식 PD의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는 화면일 것입니다. 만약에 장초점 렌즈만이라면은 밖에 있는 홍동식 PD의 얼굴만이 보일 것이고 단초점 렌즈는 정은임 씨 얼굴만을 보일 텐데 두 개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오스넬즈는 영화를 무한 확장된 공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 이것을 롱테이크라는 블랑세캉스라는 끊이지 않는 편집되어지지 않는 네. 그 시간 속에서 그래서 디포커스의 무한 확장된 공간 속에서 롱테이크로 무한 확장된 시간을 다합니다. 이제까지 화면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늘 붙어있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 케인을 통해서 비로소 시간과 공간은 서로 나뉘어지게 되고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미지가 운동하는 것. 그래서 들루즈가 바로 이마주 무브망이라고 불렀었던 그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시민 케인이야말로 진정 영화의 영상이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되는지 그 영화 언어를 만들어낸 영화의 문법을 만들어낸 영화의 규칙을 만들어낸 영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비로소 시민 케인을 통해서 영화는 예술 속에서 예술의 수많은 장르 속에서 시민권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영화사에 단 한 편의 영화가 있다면 21세기에 영화가 사라진다면 그래서 박물관에 영화를 보존해야 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단 한 편의 영화만을 보존해야 된다면 그 이름은 당연히 시민 케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뽑혀져 있는 영화는 바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그 유명한 현기증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영화는 그 사이트 앤 사운드에서도 걸작으로 뽑혀져 있는데요. 네. 알프레드 히치콕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가 위대한 영화를 많이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가 영화의 작가주의 전통에 가장 적합한 예라는 것입니다. 네. 작가주의라는 것은 위대한 영화를 많이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쵸. 헐리우드라는 시스템 내에서 상업주의권 내에서 즉 영화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을 갖다 드려야 되고 네. 많은 사람들을 써야 되고 그래서 네. 이것이 이윤을 창출해내지 않는다면 어떤 제작자도 급산 돈을 내서 찍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설을 쓰는 것과 음악을 작곡하는 것과 그림을 그리는 것과 바로 그래서 영화는 다른 것입니다. 그 자본주의적인 체제 내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메시지, 자기의 화면, 자기의 주인공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아주 제한된 감독들의 제한된 것이며 또한 그것을 자기가 강요하고 억지로 하려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제작자들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기 일쑤입니다. 네. 히치콕은 그 시스템 내에 들어가서 그 시스템의 조건을 배신하지 않으면서도 누구보다 영화 속에서 자기의 퍼스널리티, 자기의 개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네. 히치콕은 영화 자체를 일종의 편집권과 정신분열증, 노출증과 훔쳐보기, 미장센과 몽타주, 스타일과 주제, 테크놀로지와 내러티브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긴장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프랑수아 트리포와 인터뷰한 책에 의하면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낸 경우가 바로 현기증일 것입니다. 네, 그럼 네 번째 영화는 무엇인가요? 네 번째 영화는 스탠리 큐브릭의 베리 린든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스탠리 큐브릭 하면 2001년 우주 오디시를 그의 걸작으로 뽑겠지만 네. 큐브릭 자신도 큐브릭의 열광적인 신도들도 그리고 저도 진짜 대표작이라면 서슴치 않고 베리 린든을 얘기하겠습니다. 베리 린든은 아주 유명한 풍속 소설이자 세속 소설이기도 한데요. 베리 린든은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귀족의 세계로 들어가려다 결국 좌절한 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기엔 그저 피카레스크 소설 같은 구조처럼 보입니다. 악당 소설 같은 구조인데요. 그것을 스탠리 큐브릭은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장대한 벽화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회화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르네상스 부르주아 회화의 극치라고 불리우는 그 과잉의 바로크에서 매너리즘을 거쳐 인상주의 전야에 이르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정물화에서 풍경화에 이르는 시점의 변화와 빛의 변화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것을 큐브릭은 단 한 점의 그림도 보여주지 않지만 그 회화의 메커니즘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면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3시간 40분에 이르는 이 영화가 끊임없이 화면이 변해갑니다. 아예. 영화를 만드는 원칙이 변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회화사 같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려는 그저 회화의 역사가 아니라 네. 회화의 역사는 또한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점의 변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큐브릭은 르네상스적 인간이 근대적 인간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이 변해가는 것을 쫓아갑니다. 네. 만일 2001년 우주 오디시가 공간의 오디시라면 베를린드는 시간의 오디시이며 인류사의 오디시이며 르네상스 이후 근대에 이르는 오디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에 이르는 오디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화사상 유례 없는 역사영화이며 아마도 맹세코 영화사상 가장 아름다운 영화이기도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영화는 네 편인데 그 포지티브에서 뽑은 그 많은 영화를 그 수많은 세월에 걸쳐서 뽑은 걸작을 오늘 한 시간에 다 소개해 주신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네. 속편을 기대하면서요. 아직 6편 정도 남았네요. 짤막하게 혹시나 궁금해하실 네. 것 같아서 미리 그 제목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남은 영화는 장비고의 아틀란토입니다. 네. 바로 레오스 게락스가 베꼈었던 뽕예프 예, 연인들을 베꼈던 그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페데리코 페리니의 8과 2분의 1 또 프리드리히 빌헬름 브루나우의 영화는 두 편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선라이즈와 노스페라투입니다. 노스페라투. 그리고 버스터 키턴의 장군이 들어가 있고 일본 영화 감독인 미조구치 겐지의 산쇼 다이유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막스 오피스의 쾌락이 바로 그 영화입니다. 네, 확실히 까예드 시네마와는 보는 시각이 달라서인지 다른 감독들도 많이 눈에 띄는데요. 그리고 뭐, 선정 기준이 대단히 네. 고전적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뭐 진실이라는 것이 뭐 당파적 진실인 바야 사람들은 서로 다른 전혀 다른 시각의 두 가지 잡지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보는 것도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정에 흥미가 있으신 여러 청취자 여러분들이시라면 그리고 만일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 것인데 네. MBC FM 영화음악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뽑는 영화사상 베스트 10을 뽑는다면 네. 저도 기꺼이 거기에 한 표를 던질 용의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포지티브가 뽑은 세계의 걸작 영화 그 중에서 오늘 네 편 소개해드렸는데요. 장 르누아르의 게임의 규칙, 오존 웰즈의 시민 케인, 알프레드 히치콕의 현기증, 스탠리 큐브릭의 베리 린든. 그 중에서 이 영화 베리 린든 중에서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핸델의 사라방드 들으면서 홍동식 PD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